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관. 저는 이진서. 이현. 이현이에요. 자, 오늘은 고녀석 맛있겠다 시리즈 다섯 번째 나에게도 사랑을 주세요 입니다. 동화 한번 시작. 동화 재미있는 동화 나와주세요. 왜 언니는 안 해? 다음엔 해주세요. 알았지? 나에게도 사랑을 주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힘이 무지 센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어요. 공룡이라면 나처럼 힘이 세야지. 티라노사우루스는 힘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으악! 살려줘! 한 번만 봐줘!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하하하!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너희처럼 힘없는 놈들은 공룡도 아니야. 역시 공룡이라면 이렇게 힘이 세야지. 힘이 최고야. 티라노사우루스는 자기 힘만 믿고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아무도 티라노사우루스를 말리지 못했어요. 캬! 티라노사우루스가 보이면 후다닥 도망치고 목소리가 들리면 덜덜덜 떨면서 숨어버렸어요. 캬! 티라노사우루스다. 무서워. 나도. 연우도 무서워야지. 무서워. 어느새 모두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섭다고 하면 얘가 떼지. 근데 티라노 엄청 힘이 세. 시간이 흐르고 티라노사우루스도 나이가 들었어요.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마시아카사우루스들이 불쑥 나타났어요. 어이, 여기적 선생, 냉큼 이리 좀 와보시지. 힘없는 공룡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누가 그랬더라? 뭐, 요 녀석들이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티라노사우루스는 큰 소리를 땅땅 쳤지만 오히려 꼬리를 꼬리를 덥석 물리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파. 제발 놔줘. 너 덥석 물어야지. 아우 아파. 제발 놔줘. 아우, 연우가 진짜 물고 있어. 아파 연우야. 아, 아파. 늙고 힘없는 티라노사우루스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여행을 떠났어요. 며칠 동안 밤낮으로 걷고 또 걷다가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휴, 힘이 없어. 힘이 최고인데.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마시아카사우루스에게 물린 꼬리가 더욱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쩌면 좋지? 티라노사우루스는 중얼거리다 웅크린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누군가 아저씨 하며 티라노사우루스를 불렀습니다. 눈을 떠보니 맛있어 보이는 트리케라톱스가 서 있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을 일으켜 트리케라톱스를 한 입에 꿀꺽 먹어버리려 했지만 이런, 아저씨 꼬리가 새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괜찮으세요? 어린 트리케라톱스는 그렇게 말하더니 상처난 티라노사우루스의 꼬리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런 데서 잠다가 타르보사우루스한테 잡아먹혀요. 뭐? 잡아먹힌다고 내가? 아저씨, 이 꼬리 타르보사우루스한테 물렸어요? 잡아먹힐 뻔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다만, 그 공룡이 그렇게 세니? 그럼요! 얼마나 센데요? 그러면 타르보사우루스가 최고로 센 공룡이냐? 아니요. 최근은 고르고사우루스예요. 설마 더 센 공룡도 있겠지. 그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이렇게 말해. 눈을 이렇게 희번덕거리는 녀석 말이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커다란 이빨을 보이며 씩 웃었습니다. 어린 트리케라톱스는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어요. 아! 맞다! 깜빡했어요.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곡욕은? 그래, 그래, 그래. 누구? 누군데?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는 기대에 부풀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바로?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린 트리케라톱스를 자기도 모르게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저씨도 세지만 티라노사우루스가 보이면 얼른 도망가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그럼 넌 티라노사우루스를 본 적이 있는 게냐? 아니요. 봤다면 벌써 먹혀버릴 테니까. 맨날 오빠는 하지. 오빠는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너 시켜줄게. 봤다면 벌써 꿀꺽 먹고 먹혀버렸을 텐데요. 그건 맞는 말이구나. 크크크크. 티라노사우루스가 엉큼하게 따라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다고? 우리 친구 할래요? 아저씨가 알아주지 정말 좋네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아할 거예요. 나도. 연우는 일로 와. 아빠 안 와. 나도 할래. 그 말을 들은. 그러면 아빠가 가르쳐줄 땐가 해. 알겠지? 그 말을 들은 티라노사우루스는 생각했습니다. 흐흐 해야지. 오늘은 트리케라톱스들을 배터지게 먹을 수 있겠는걸? 티라노사우루스는 신이 나서 트리케라톱스를 따라갔습니다. 예, 친구들은 저 숲속에 있어요. 맞아. 트리케라톱스는 그렇게 말하고 숲을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 얘들아! 모두 나와! 새로운 친구가 왔어! 연우 그걸 다 외우고 있어. 여기서 툭, 저기서 툭, 트리케라톱스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어?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와, 진짜 키도 크고 입도 엄청 세 보여. 나도. 키도 엄청 세 보여. 입도 안 세 보여. 안 세 보이냐고? 처음 먹인다. 아이들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본 적이 없었죠. 멋진 아저씨지? 나는 아까 아저씨가 번쩍 알아줬어. 어린 트리케라톱스가 자랑했습니다. 오늘 그림 봐봐. 진짜야? 저도 알아줘요. 나도요. 나도. 트리케라톱스들은 몸을 부비며 어리광을 부렸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만 좀 해. 아니 그렇지. 그만 좀 해. 너희가 자꾸 이러면 라프로던 아저씨가 피곤하실 거야. 나도. 라프로던 아저씨. 아저씨가 나주르. 뭐 순 겁쟁이에다 불이나 뜯어먹는 라프로던? 내가 그 멍청하고 겁많은 라브로돈이라고? 말도 안 돼. 어? 그런데 아저씨 꼬리가 퉁퉁 부었어요. 상처 났어요. 정말이네. 괜찮아요. 라브로돈. 죄송해요. 우린 아저씨가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라브로돈 아저씨. 트리케라톱스들은 꼬리로 우르르 달려들어 후후 입김을 불고 헐짝거렸습니다. 아저씨 빨리 낮게 빨간 열매를 갖다 드리자. 한 트리케라톱스가 말하자 트리케라톱스들은 모두 나무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뿔로 나무를 쿵쿵 들이박았어요. 하지만 나무는 꿈쩍하지 않았죠. 머리도 아프고 힘도 빠졌지만 트리케라톱스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숲속에 쿵쿵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애쓰다니. 티라노사우루스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하렴.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 힘껏 나무를 깨물자 빨간 열매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와, 나무로 된 것이 최고예요. 너네 최고예요. 나무로 된 것이 최고예요. 시작. 나무로 된 것이 최고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트리케라톱스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이지 처음이었죠. 티라노사우루스 아저씨도 티라노사우루스도 아저씨한테 꼼짝 못하겠어요. 저도 아저씨처럼 힘을 쓰면 좋겠어요. 저도요. 아저씨 최고. 힘이 센 게 최고예요. 힘이 센 게 최고예요.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어요. 힘이 세면 좋다. 힘이 센 게 최고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중얼거리는데 한 트리케라톱스가 입속으로 빨간 열매를 쏙 집어넣었습니다. 얘들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바로 그때였어요. 어허, 어린 트리케라톱스잖아. 맛있어 보이는 걸? 대체 몇 마리야? 오예. 밥만 나눠주지 그래. 티라노토사우루스 두 마리가 눈을 번뜩이며 다가왔어요. 아저씨 무서워요. 트리케라톱스들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등 뒤로 쏙 숨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린 트리케라톱스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안 돼. 절대 내주지 않을 거야. 티라노사우루스는 트리케라톱스들을 꼭 껴안고 몸을 구부렸습니다. 한 기가노토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의 부어오른 꼬리를 깨물자 다른 녀석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몸을 또 확 핥기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티라노사우루스는 트리케라톱스들이 다치지 않도록 더 힘껏 껴안았어요. 난 이제 깨달았단다. 힘이 최고가 아니란 걸. 너희도 꼭 알았으면 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티라노토사우루스는 이제 없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들은 티라노사우루스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일어나 보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아저씨는 그냥 조금 졸립구나. 너희도 어서 집에 가야지. 이젠 잘 시간이란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슥 눈을 감았습니다. 네, 아저씨. 안녕히 주무세요. 트리케라톱스들은 하나씩 발걸음을 옮겼어요. 맨 처음 만난 트리케라톱스가 물었죠. 아저씨, 아까 말씀하시다 망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짝반짝 큰 별 하나가 밤하늘에서 훅 떨어졌습니다. 어디 별 떨어지지? 시간이 흐르고 어린 트리케라톱스는 어엿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때 그 숲에서 빨간 열매를 먹고 있는데 기가노토사우루스 두 마리가 슬금슬금 다가왔죠. 오호, 맛있겠는걸. 야들야들한 어린 녀석들을 먹어야겠다.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무서운 얼굴로 어린 트리케라톱스들에게 달려들자 안돼! 트리케라톱스는 아이들을 껴안고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죠. 그 옛날 티라노사우루스 아저씨가 자기와 친구들을 지켜준 것처럼요.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아빠 트리케라톱스가 바위처럼 버티자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기가노토사우루스도 갔어요. 따끔한 맛을 보여줄 걸 그랬어요. 아빠는 힘도 센데. 얘들아, 잘 들어보렴. 힘보다 더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아빠 트리케라톱스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야. 아빠는 이 나무를 쓰러뜨린 분에게 그걸 받았단다. 그러자 한 트리케라톱스가 그 나무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그 사랑을 주세요.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자꾸 죽는 내용은 다 왜 별이 떨어질까요? 그리고 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죽고 맨날 별이 아니라 큰 별이라고 해요. 아, 왜 이 동화책에서 아빠, 이렇게 누가 죽으면 하나 더 읽을까? 왜 이 동화책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이렇게 큰 별이 왜 떨어지냐고? 네. 옛날에는 이렇게 하늘에서 별이 이렇게 별똥별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별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누군가가 죽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대. 사람이 죽으면 별이 돼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했대. 별이 되나? 인사해야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한 권 더 읽어야 됩니다. 자, 하여튼 다섯 번째 이야기, 나에게도 사랑을 주세요.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알았어, 알았어. 읽어줄게.